레위기의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이 제사가 주는 공통적인 교훈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죄인이 희생제사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희생제사 없이 자기 힘으로나 또 자기의 방법으로는 결코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는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오늘부터 배울 4장부터 5장의 말씀은 속죄제와 또 속건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 이 사이에는 차이,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1장부터 3장까지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는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기록되어 있던 것이고 4장부터 5장에 나오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예수 그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이 속건제는 그 이전에는 여호와의 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제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이 세 종류의 제사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초점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속죄제와 속건제, 이 4장의 오전에 나오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된 결과 그 책임, 그 오염되는 것이 제거되는 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우리를 어떻게 깨끗케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4장에서 다루는 속죄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다른 제사들의 경우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이 속죄제의 목적인데 다른 제사들의 경우는 종류에 따라서 또 그것을 어떻게 드리느냐 동물을 드리느냐 아니면 밀가루와 기름을 더해서 드리느냐에 따라서 구별되는가 하면 이 속죄제는 구별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제사는 드리는 당사자에 의해서 구별이 됩니다. 제사장 그리고 또 이스라엘 온 회중 또는 족장, 평민이 범한 죄로 이 제사가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당사자를 이 사장은 이 속죄제를 드리는 당사자에 따라서 구별해 놓았는데 그 섹션에 따라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되는 구절은 속죄제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장 전체 가운데 사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에도 말씀해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22절에도 보면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고 27절에도 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에 따라서 이스라엘 그리고 또 이스라엘 중에서 여호와의 계명 중 그리고 또 온 회중 그리고 제사장과 또 족장 그리고 평민에 따라서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2절에는 그릇 범하여라고 표현되어 있고 나머지 9절에는 부지 중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unintentionally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죄를 범하였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의 경우에 이 속죄제의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을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범한 경우 그 허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반항적으로 또한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그런 것들을 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15장 30절에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했을 때 누구나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로부터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는 그의 죄에 대한 심판이 백성 중에서 온전히 끊어진다,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죄를 범하는 경우는 죄를 씻는 제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우리 아이들이 실수를 하면 몰랐으니까 우리는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분명히 안 된다고 경고를 하고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반항을 하면 그때는 혼을 내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방신들에게 바친 그 물건들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들은 분향단에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아간과 그가 그 물건들을 취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론의 자녀들이 분향단의 향을 피울 때 다른 불로 피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다른 불로 피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죠? 다 불타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는 반항적인 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또한 의도적으로 행하는 죄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약성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팔아서 헌금한 것들을 정말 잘한 일이었지만 절반만 헌금한 것들을 전부 헌금했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자 부부가 순서대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고 맙니다. 이런 모든 죄는 반항적인 죄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지 중에 실수로 의도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속죄제를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또 반항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또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죄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속죄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태연히 저를 범하고 또 죄에 대해서 충고하고 책망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저지르면서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닐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기만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죄를 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이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을 때라도 빨리 주 앞에서 빨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제사, 이 속죄제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속죄제가 지금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구별될 수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이고 또 하나는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지금 4장 3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부지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범한 경우, 율법을 범한 경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율법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그 책임을 모두 다 얻게 됩니다. 백성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는 거지. 이들은 아무리 모르고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일반 백성들의 죄보다 그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모르고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의 범죄나 이 족장의 범죄가 일반 회중이나 평민의 범죄보다 값비싼 예물과 또한 복잡한 이 속죄제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보면 첫 번째는 이 제사장이 흠없는 소산아지를 가지고 안수하고 또 여호와 앞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제사장을 성막 세 곳에 그 피를 뿌르거나 또 바르거나 그리고 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른 그 회장 앞에 7번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휘장 앞에 분향단 뿔에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바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피는 성막들로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밑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내장기름을 다 빼고 마지막으로 남은 가죽과 고기와 뼈, 배설물 같은 것들을 제사장이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성막을 그 진 가운데 한가운데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흩어져서 진을 쳤기 때문에 이 진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진 밖으로 나가기까지 무려 7km 정도를 걸어 나가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긴 밖으로 멀리 진 밖에 재버리는 곳으로 남은 것들을 모두 불로 태우기 위해서 진 밖으로 멀리 가지고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진 밖으로 이 화제로 드리는 것은 영문 밖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상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이 속죄제는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도 연약한 인간에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의 죄는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중재를 가로막고 백성의 허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너무나 크고 그 죄가 더욱더 큰 것입니다.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제사장인데 그가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는 속죄제물로 드린 이 수송아지를 자기 손가락에 찍어서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뿔들에 바른 후에 또 제단 밑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그 성소의 모든 공간까지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그곳이 제사장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공간까지도 정결하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성결함, 정결함,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성결함을 잃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많은 실망, 아니 오히려 더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를까요? 아니요, 저도 똑같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이 정결함, 성결함을 유지하지 않고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도록 정결하게 그 삶을,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13절부터 21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13절 말씀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라고 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부지 중에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였다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경우 절차가 첫 번째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와 경우가 똑같습니다. 절차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속죄제와 같이 수송아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제사장의 한 개인의 죄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만큼 크고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죄가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제물에 안수하는 사람만 다릅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오 이랬습니다. 누가 지금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고요? 회중의 장로들이. 이것은 아마도 백성들 전체가 일일이 그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그것들에 대신하기 위해서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로서 이 회중의 장로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는 또한 이스라엘 온 회중의 범죄는 누구보다도 먼저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이 장로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서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장로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당연히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그릇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백성들 역시 그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각 지파의 대표들을 한 명씩 뽑아서 정탐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지파의 이 대표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힘이 크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또 영적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을 가진 이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뻔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들의 죄가 온 이스라엘에게 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실수로 함께 책임질 죄를 짓는 경우 그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속죄제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민감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깨어 있어야 하고 교회 공동체가 같은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결정할 때에 그 실수로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만약에 그 죄를 깨달으면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내어 함께 회개하며 공동체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나야 정결해야 깨끗해야 개인이 정결하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이 살아나고 정결하고 주님 앞에 온전해야 공동체가 살아나고 정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궁중심리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럴 때에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깨어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며칠 전에 집에 보니까 날파리가 막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다 이게 생겼나 보니까 저희가 모르는 곳에 과일 껍데기가 떨어져 있어서 그 냄새를 맡고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보듯이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의 작은 죄가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켜서 죄된 것들, 악한 것들을 우리의 반복적으로 계속된 죄를 우리 근처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치우고 깨끗이 하지 않으면 그 작은 죄가 점점 더 큰 죄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중에 지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아주 작은 죄 하나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진실한 회개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제사장 개인이나 온 회중이나 그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 각자가 우리의 속한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 또한 목장 그리고 교회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또 순결하게 우리의 삶과 신앙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